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승리자동차 유납기업소를 현지에서 여행했습니다. 총리는 유납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 종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세형의 화물자동차를 계열 생산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습니다. 한편 총리는 순천기관공장, 평양양말공장을 돌아보면서 세용의 드락대로 기관 계열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며 우리 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게 양말의 질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